있을게. 언제나 늘 이곳에 추워도 아파도 너를 지킬 수 있게. 이 노래가 들릴 때 네가 알 수 있기를. 이게 내 마지막 바람이어도 돼. 길을 잃은 듯 헤매야 했어. 어쩌면 꿈일지도 나도 알 순 없지만 내 주어진 운명은 너를 여기에서 있을게. 언제나 늘 이곳에 추워도 아파도 너를 지킬 수 있게. 이 노래가 들릴 때 네가 알 수 있기를. 이게 내 마지막 바람이어도 돼. I am here. 햇살이 비치는 따스한 아침이네. 널 보던 기억은 늘 그랬어. 어둡던 낮 하얗던 밤으로 가득했던 내게 기적처럼 다가와 빛이 되어준 너. 여기에서 있을게. 언제나 늘 이곳에 추워도 아파도 너를 지킬 수 있게. 이 노래가 들릴 때 네가 알 수 있기를. 이게 내 마지막 바람이어도 돼. 이야기의 끝에 마법처럼 네가 있길 나의 곁에. 너여야만 하니까 난 그래야만 하니까. 무엇도 내가 두렵지 않게 바라고 또 바랄게. 홀기로 닿기를. 이게 내 마지막 바람이어도 돼. I am here.